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이별 없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실 아직도 거짓말 같죠 활짝 웃으며 올 것만 같죠 아름다워 지켜주지도 못했지 너란 것 빨갛게 불타오르던 우리 모든 게 하얗게 죄만 남았죠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아름다운 사랑 꽃을 피웠는데 내가 했던 것 같아 난 몰랐을까 왜 모든 것들을 잃고 난 후에 소중함을 알게 될까 결국 이 지경이 꼬리지 나란 놈 지켜주지도 못했지 너란 꽃 빨갛게 불타오르던 우리 모든 게 하얗게 죄만 남았죠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했어 연인으로 네 모습을 담아뒀을 텐데